사랑했는 당신 마음 알지 못하고 사랑한단 말이나 말지 그 입술에 나는 속았나 자기한테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바보라서 붙잡아요 사인정이 붙잡네요 우리 사랑 추억으로 남기긴 싫어 당신 같은 사람 또 없어서 죽어도 당신 못 가요 당신밖에 몰랐었는데 좋아한단 말이나 말지 그 눈빛에 나는 속았나 자기한테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바보라서 붙잡아요 사인정이 붙잡네요 우리 사랑 추억으로 남기긴 싫어 당신 같은 사람 또 없어서 죽어도 당신 못 가요 당신 같은 사람 또 없어서 죽어도 당신 사랑해요